한순간에 눈이 멀었던 먼 그날에 그 눈빛을 아직 기억하니 내 기억에 몸을 맡긴 너의 모습은 너무나도 눈이 부셔 숨이 막혔지. You are everything my life. 이제 널 두고서 그 누구도 다시 사랑할 수 없어. 미안하단 말하지만 no way. 내 곁에서 떠나지만 no way. 내게 줬던 그 숨결로 다시 lonely lonely 말아놔줘. 날 놓치지만 no way. 한 네 번 네 번 네 번 네 번 no way. 너를 선택한 그날 그날부터 내 안에 네가 살아 숨쉰다.